김종일 각하 서거 5돌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회고위원회가 25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서거 5돌세에 즈마요 그이의 고귀한 형용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심착해다고 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